Hops News.퀄컴 코리아에서 퀄컴 인 유어 라이프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0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QR코드 스캔 및 참가 신청서 작성입니다. 일정은 11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며 퀄컴 코리아 총괄 사장님과의 담화, 최신 기술 발표, 다양한 IT 기기 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퀄컴 코리아 행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과대학 ITBT관 수업 지원실에서 교내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지원 자격은 수요일 오전 타임 및 금요일 풀타임 업무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시급은 최저 시급인 9,8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TBT관 수업 지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재단에서 2024학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8명이며 장학 규모는 인당 50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선발 대상은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학생 중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장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의 청년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답한 청년은 약 8만 2천 명으로 전체의 34.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친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두고 평소 부친의 잔소리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집을 비우자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흉기를 준비한 것이라고 파악됐습니다. 추석까지 가을 폭염에 뒤덮이면서 올해가 역대 가장 더운 9월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추석 당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9월 날씨 기록이 속출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흐름에 따라 날씨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9월 2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박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